누구보다 더 빨리 오늘 일이 까만 같아. My life is up and I'm moving out of time. 해 뜨는 곳으로 달렸어 every single night. 누구의 내일가 봤던 것도 같아. 세상이 너무 컸던 그 손은 keep on running all day. 마이크 잡아들어 friend running stop it. I'll be in the air plan on 전 세계로 rockin' now. Made my own ladder. 반함을 받는 건지 no 잡아버리는 적이 don't know what to do. But am I living this right? When I'm under this 시간 속인 걸